밖에 없는 사람아, 너 때문에 버린 날들이 아깝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게 제발 곁에 있어주겠니? 말하자면 정말 슬픈 일이지. 그대 하나 믿고 살았던 바보 같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냉정하게 떠나려 했나.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을 너 때문에 살고 싶었어. 이런 내 마음이 행복한 꿈 되게 제발 곁에 있어주겠니? 붙잡을 것 없는 세상 속에서 간신히 견디고 있다고. 그래서 필요해, 정말 필요해, 애원하는 날 버리지 마. 말하자면 정말 슬픈 일이지. 그대 하나 믿고 살았던 바보 같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냉정하게 떠나려 했나.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을 너 때문에 살고 싶었어. 이런 내 마음이 행복한 꿈 되게 제발 곁에 있어주겠니? 붙잡을 것 없는 세상 속에서 간신히 견디고 있다고. 그래서 필요해, 정말 필요해, 애원하는 날 버리지 마. 애원하는 날 버리지 마.